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며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육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친어부의 사랑에 또 받들리어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가 아이들의 궁전으로 보란듯이 전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보위원장인 최령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보부장 조영원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 조선노동당 평양시 만경대구역위원회 위원장 리일배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야영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예로부터 산봉우리가 마치 영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것 같이 기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영악산이라고 부르고 경치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일러오는 풍치스러운 용악산 기술계에 자리잡고 있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는 학생 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 교양 기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도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님 날짜를 정해주셨으며 이름도 명명해주신 만경대 소년단 야영서를 새세계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개건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에 새긴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당의 의도에 맞게 완전 무결하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만경대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개건공사를 훌륭히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독립국의 일판을 벌림으로써 동지가 큰 세계 호동의 야영각과 식당, 회관, 동물사, 직원 합숙, 보트장, 야외 수영장, 야외 농구장, 운동장 등으로 이루어진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개건 종용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어렵고 힘든 개건공사를 진행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 혁명사적물 보존실,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만 놓고 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지독치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셨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소년단 야영소들과 소년회관, 소년궁전들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도잘 꾸리는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정령과 운영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순화강을 마주하고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과 기도도마며 햇빛이 잘 드는 남양바지에 답식으로 솟은 야영각의 침실들에 들리시오. 야영생들의 생활상 편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손색 없이 잘 꾸렸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속놀이장, 도서실, 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음먹고 개건한 것이 알린다고 거듭 지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호수에 아담하게 솟아있는 식당의 식사실, 생일식사실, 야외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동심에 맞으면서도 마치 배를 타고 식사하는 감을 느끼도록 특색있게 꾸렸다고 하셨으며, 특히 요리 실습실을 제 손으로 밥도 짓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잘 꾸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야외 수영장의 수질 상태도 알아보시고 조약대의 높이도 가늠해 보시면서 자연경치와 어울리게 물미끄럼대를 놓아주시겠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수영장을 떠나기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야영생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야영각에서 식당까지의 걸음길과 야외 농구장에 지붕을 씌워주시겠다고, 야영생들이 야영의 나날을 더욱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 수 있도록 동물 사이에는 희귀한 동물들을, 보트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기재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야영소 군회를 걸으시며 나무가 많고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들에는 소년단 야영소를 비롯한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이 솟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정말 만족하게 돌아봤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아이들의 멋쟁이 궁전이 또 하나 포란듯이 솟아올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겹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 세상의 부름없으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돌아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흠잡을 데가 없이 정말 잘 개건했다고 하시면서 개건공사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다시금 심있게 과시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건설 개건을 통하여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 뜨거우면 모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평양시당위원회와 만경대구역당위원회의 사업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평양시당위원회와 만경대구역당위원회의 사업을 거듭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일은 사회주의 본태를 살리고 사회주의 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각 도당위원회들에서는 당 정책을 자기의 것으로 민감하게 받아물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일본세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된 것만큼 조선소년단 창립 이룬돌을 맞으며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